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자나깨나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어머니, 어린 자식들을 어머니 품에 안겨놓고 아침 일찍 일토록 한 저를 용서하세요. 따스한 손길로 내 어린 것들을 곱게 곱게 길러주신 그 은혜 어이 갚으리. 가슴 조이며 살아오신 내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. 자나깨나 자식 생각에 애태우시던 어머니, 어린 자식들을 어머니 품에 안겨놓고 밤거리를 헤매었던 저를 용서하세요. 따스한 손길로 내 어린 것들을 곱게 곱게 길러주신 그 은혜 어이 갚으리. 가슴 조이며 살아오신 내 어머니.